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 로키의 실베스타 스텔론, 이들 모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혜성이니 샛별이니 신성이니 이렇게 배우들을 별에 많이 비유합니다. 반짝거리기 때문이겠죠. 정말 영화계를 보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의 스타가 아니라 실제 별이 되는 길은 멀고 돈이 많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전 해군 참모총장이 돈을 받고 별 장사를 했다죠. 별을 별사탕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별. 서울 하늘에서는 요즘 별 보기도 힘들죠. 29일 밤 여의도에서 별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60대가 넘는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서 달 표면, 목성의 위성, 성단, 성운 이런 것들을 관측한다는데요. 쓸데없이 스타를 쫓지 말고 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핵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7리터의 집중포화를 받으시게 됩니다.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87년 작품이니까 최신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된 지 몇 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개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빔 벤더스 감독 하면 전후 독일 영화를 대표하는 서정적 영상파로 그 로드무비의 대표적인 감독이기도 하죠. 그가 깐에서 작품상을 받은 파리 텍사스 이후에 만든 베를린 천사의 시. 원제는 베를린 위의 하늘이고요. 영어 제목은 욕망의 날개. Wings of Desire로 알려진 작품이죠. 이 영화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온 벤더스 감독이 조국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독일인과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대한 감독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도시에 바쳐진 한편의 연애시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에는 피터 한트케이시를 브루노 간츠가 낭송하는 장면이 처음 장면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어린이의 노래라는 시고요. 이 동요 같은 시는 현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 제1년을 낭송하는 장면과 테마 뮤직 이어서 듣겠습니다. Als das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Als das Kind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auf de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Als das Kind Kind war, war das... 우리가 보통 독일어는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좀 전에 들으신 그 독일어 시는 굉장히 진짜 노래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꼭 천사가 낭송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피터 하트게의 시 낭송 장면과 테마 뮤직 들으셨습니다. 한 천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비스듬히 숙인 채 사람들의 가슴속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베를린 하늘 위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이 천사의 이름은 다니엘. 그런데 천사라고 해서 포동포동한 아이에게 날개가 달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곤란해요. 낡고 긴 코트, 뒤로 직근 동여맨 긴 머리, 장난기 있고 순수한 표정. 이런 모습에 아저씨 천사들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니까요. 다니엘은 하늘의 삶을 버리고 인간 세계로 가고 싶습니다. 영화 앞부분은 그와 동료 천사 카시엘의 눈을 통해 베를린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다니엘이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고기사 마리온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녀를 사랑하면서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흑백 화면인데요. 천사의 순수한 시점을 벗어나서 인간이 된 다니엘이 세상을 느끼는 장면에서만 칼라로 변하죠. 영화에는 다니엘과 마리온 외에도 늙은 배우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피터 포크와 호메로스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역시 인간이 된 천사들이죠. 이들이 영화 속에서 뱉어내는 그 수많은 독백들. 이 내면의 소리가 어쩌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빔 벤더스 감독의 헌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이전에 천사였던 모든 사람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 특히 야스지로, 프랑스와 안드레에게. 뒤에 나온 이름 오즈 야스지로, 프랑스와 트리포, 안드레이 탈콥스키. 현대 영화 예술의 한 획을 긋는 감독들이죠. 항상 특유의 서정성으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빔 벤더스 감독. 그가 그려낸 천사의 로드무비가 바로 베를린 천사의 시입니다. 마음,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의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영화죠.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듣죠. When I Go. 미니멀한데도 또 콤팩트하게까지 한답니다. 미니멀 콤팩트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도 정성희 씨 나오셨는데요. 지난주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팔을 잔뜩 걷어붙이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그렇게 정열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신 있는 영화입니다. 서편제입니다. 예, 영화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의 얘기를 제가 대신할게요. 영화가 시작됐을 때부터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웬만해서는 극장에서 눈물을 안 흘리거든요. 괜히 창피해서요. 근데 소리 없이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그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엉엉 울었고, 그리고 이 프로에 나오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서편제를 본 횟수는 9번입니다. 9번을 예. 보셨어요? 그만큼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그 임권택 감독의 92번째 영화입니다. 92번째 영화요? 그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영화를 찍은 한국 감독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수용 감독이 105편을 찍었고요. 네. 고용남 감독이 108편을 찍었습니다. 예. 기록도전은 아니겠지만 아마 임권택 감독도 그 머지않아 이 편수를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를 단순히 많이 찍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 수가 얼마나 걸작이 많이 숨어있느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죠. 임권택 감독의 그 다작주의는 작가로 평가받은 80년대에 들어서서도 결코 늦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80년대에 찍은 영화만 무려 15편입니다. 예. 그 80년에 찍은 영화가 복부인과 짝코, 그리고 81년도에 우상의 눈물과 만다라, 82년도에는 무려 4편입니다. 아벤고 공수군단, 오염된 자식들, 나비 품에서 울었다, 안개마을. 아마 네. 기억도 잘 못하시는 제목들일 텐데요. 네. 83년도에 불의 딸, 그리고 84년도에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극장에서 딱 일주일 상영하고 사라졌지만 임권택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으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이 비디오를 찾아보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임권택 감독의 보석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제 생각에는 임권택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최고 걸작일 법한 길소뜸, 86년에 이 해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두 편 모두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티켓과 시바지를 1년에 두 편 모두 찍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아다다와 연산일기, 88년에는 올림픽 기록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이어집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편수입니까? 이 속도는 90년대에 들어서서도 결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인데요. 90년에 장군의 아들, 91년도에 장군의 아들 2편과 개벽, 그리고 92년도에 장군의 아들 3편, 93년도에 서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그 조정래 씨 원작의 태백산맥 촬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작주의는 임권택 감독의 장점이자 결점이라고 표현하는 평론가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한국 영화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는 감독들이 영화를 사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영화를 찍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 감독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같은 나라와는 아주 대조적인데요. 프랑스의 경우 영화 감독이 영화 한 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출연료로, 연출료로 100원을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화를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8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못 찍으면 또 80원을 지급합니다. 찍을 때까지 그것은 계속되는 계약입니다. 한국 영화가 수준이 없고 질이 나쁘고 너무 양산한다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한국 영화가 왜 그렇게 되었나부터 따져보는 것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풍토 속에서 임권택 감독이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충무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 헐리우드나 유럽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충무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리고 임권택 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을 그 끝까지 밀어붙여보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임권택 스타일이란 바로 한국 영화 스타일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서편제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영화의 가능성에 관한 거의 완전할 정도의 완성도를 지닌 일종의 실험 영화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의미에서 이 영화가 소리를 다루었거나 또는 롱테이크라고 불리우는 장시간 촬영을 했거나 또는 롱쇼트 인서트를 써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은임 씨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는 한 산골 주막에 30대 남자가 찾아와서 옛 일을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 동호라는 30대 남자인데요. 그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떠돌이 소리꾼인 유봉이 양딸인 소화와 양아들인 동호를 데리고 참소리를 찾아서 방랑에게를 떠납니다. 그리고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치고 양딸 송화에게는 소리를 가르치는데요. 점점 세월이 힘들어지고 전쟁 그리고 소리에 대한 우리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그 속에서 그들의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아들 동호는 아버지와 싸우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송화는 그 과정에서 그 소리를 거부하게 되자 아버지 유봉이 딸의 참소리를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국 어느 마을에서 어느 산골 마을에서 동호와 송화가 재회를 하게 되고 한 밤을 세워가면서 심청가를 온 한과 혼을 다 토해내면서 부른 후에 다시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정확하게 그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의 전체는 좀 전에 정원님께서 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영화 평론가들도 놓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플래시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백이란 영화의 화자, 즉 내레이터가 1인칭 시점으로 과거에 들어가서 그 기억의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서편지의 플래시백은 다소 이상한 구조입니다. 영화 속에 플래시백이 동호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관찰의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네. 영화의 구조는 추리, 추적의 구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seek and find, 찾고 발견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 구조는 전형적인 상업영화의 틀입니다. 그러나 플래시백 속의 공간은 작가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플래시백의 과거는 현재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의 자율적인 형식을 갖게 됩니다. 즉, 서편제는 작가 영화와 상업영화의 틀을 교묘하게 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결코 이 영화가 작가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시점 쇼트의 구성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진일보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인 영화는 보통 180도 나눠 찍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주인공을 180도 선으로 그어서 네. 45도 각도 내에 카메라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쇼트와 역쇼트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것은 관객이 상대 쇼트의 위치에서 상대방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서 네. 흔히 이야기하는 영화의 동일화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첫 대목 기억나시죠? 소리 고개의 인연은 도대체 어찌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송화라는 아가씨가 제게 소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라는 그 장면에 화면에 두 인물을 동시에 집어넣고 두 사람을 90도 각도로 바라보게 만든 다음 카메라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이동하여 평면 구조에서 즉 수평으로 된 구도에서 카메라가 이동하여 수직 구도로 만듭니다. 네. 일반적인 관례를 깨뜨리고 이 경우 관객이 그 어느 쪽 인물도 되지 못하는 객관적 시점으로 이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찍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소리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즉 화면을 자르지 않는 롱테이크를 보여주는 카메라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소리를 자르지 않는 미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소리를 쫓아가는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소리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 보여준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로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저 먼 끝에서부터 카메라 바로 앞까지 전 구절을 다 부르며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5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5분 10초입니다. 예. 그 실제로 그 롱테이크라고 부르는 장시간 촬영의 시간만 가지고 본다면 이 장면은 그렇게 놀라운 장면은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그리스의 영화 감독인 데오 안겔로프로스라는 감독의 방랑극단이라는 영화는 3시간 52분 상영 시간에 256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사편제가 1시간 55분 동안 약 370커트인 것에 비하면 이것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네. 물론 일반적으로 한 편의 영화는 90분 상영 시간에 650에서 750 쇼트를 오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사편제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일본의 오시마 나기사라는 감독이 찍은 일본의 밤과 안개라는 영화는 영화 전편이 43쇼트입니다. 그리고 미크로시 안초라는 헝거리 감독이 찍은 우리나라 그 올림픽 때 와서 네. 그 연출도 한번 네. 했었던 그 감독의 겨울바람이라는 영화는 영화 전편이 11쇼트입니다. 또 서독의 라이너베르는 파스빈더라는 감독이 찍은 왜 아르아모크 씨는 미쳤을까라는 영화는 영화 전편이 17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는 소련 감독의 노스탈제라는 영화는 촛불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 하나로 9분 40초를 버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따지면 놀라운 것은 아닌데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앞장면과의 편집 효과에서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의외로 이 장면만 주목해서 보는데 바로 그 앞장면에 편집 효과가 없었다면 이 장면은 그만한 효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 보십시오. 앞장면이 계절의 변화를 몽타주로 엮은 거였죠. 아니죠. 그 아, 앞장면은 네. 약을 팔다가 그만 여관에서 약장사 주인과 크게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시작은 방 안으로 유봉이 들어와 귤을 던져주며 이거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식적인 쇼트 역쇼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아 북은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오 하며 북을 잡는 순간 카메라는 유봉의 등 뒤로 갑니다. 그래서 유봉의 등 뒤에서 어깨를 걸고 찍는 즉 영화적인 용어로 오버 더 숄더 숏이라고 부르는 그 카메라의 위치를 취합니다. 이 경우 카메라는 유봉의 1인칭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는 고정됩니다. 고정된 카메라라는 것은 보통 높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봉과 동호와 송화가 앉아있는데 약장수 부부가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하며 뛰어 들어오는데 그 두 부부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 부부를 쫓아서 결코 시점의 높이를 올리지 않습니다. 네. 카메라는 역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장면도 역시 장시간 촬영의 방법으로 찍었습니다. 즉 카메라가 일단 유봉의 등 뒤로 가면은 네. 그 씬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는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러나 장시간 촬영에 즉 롱테이크에 유봉의 등 뒤에서 유봉의 시점으로 이 장면 전체를 보고 있는 1인칭 시점의 실내 공간입니다. 관객들은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낮고 그래서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이고 이 공간 자체가 제한된 공간이며 어두운 실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정적으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유봉과 동일화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 때문입니다. 즉 유봉이 당하는 억울함이 곧 네. 관객의 억울함인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이 곧바로 바뀌면 야외 장면의 롱쇼트로 딱 바뀝니다. 똑같은 카메라는 정지되어 있고 롱테이크 장시간 촬영의 첫 커트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비인칭 시점에 즉 누구의 시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네. 동호도 송화도 유봉도 아닙니다. 이 비인칭 시점에 야외 공간에 열려진 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아주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찍었습니다. 우선 설명드린 대로 앞선 장면과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소리의 원근법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작게 들리고 가까운 데서 들리는 다 작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먼 곳과 가까운 곳까지 동일한 소리가 들립니다. 영화는 카메라의 인물이 보여지면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인물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당연히 관객들은 소리로 장면을 네.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이 아무리 다가와도 예.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이 인물들을 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90년대에 등장한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영화 감독들이 사용하는 소리의 원근법입니다. 예. 이 영화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이 네. 롱테이크에 정지된 카메라가 네. 현실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네. 즉, 이 장면은 표준 렌즈로 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광 렌즈를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있을 때는 느리게 이동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이 인물의 이동이 중간 거리쯤에 있을 때, 근접돼 있을 때와 아주 멀리 있을 때, 그 중간 거리에 있을 때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물론 그 첫 번째는 심도와 초점의 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공간이 수평이 아니라 휘어진 수직의 공간입니다. 수직의 공간인 멀리서 가까이 올 때까지 영화의 리듬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충무로 용어로 얘기하면은 리듬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따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 거리가 짧은 대신 네.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효과 때문에 물리적으로 짧아진 것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짧아진 대신 카메라 앞까지 다가와서 정지 상태로 춤을 추고 노래까지 모두 다 부른 다음 등장인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결된 장면을 보이지 않게 마치 소리의 힘만으로 찍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임권택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소리를 갖고 다른 감독들은 이렇게 찍지 못할까라는, 즉 다른 감독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감독들은 이만큼 연출을 해낼 솜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의 힘이 아니라 영화 연출자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야외 공간입니다. 카메라의 언어도 정말 훌륭한데 송화가 눈을 머는 것을 깨닫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유봉과 송화가 같이 걸어갑니다. 네. 같이 걸어가는 길이 왼쪽에서 수직으로 걸어와서 돌담길을 돌아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다시 빠져나가는데 네. 각도는 45도 각도로 들어와서 45도 각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다가 송화가 돌에 치여 넘어지니까 유봉이 돌아와 왜 그러느냐 하니 아버지 눈이 침침해요 하니 몸이 허한 괴로구나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화면에서 수직으로 오는 곳은 일부러 밝게 조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밝은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돌담길을 도는 순간 카메라는 송화를 가다버립니다. 즉 배경에 돌담길이 있고 송화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송화는 갑자기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기술적으로만 얘기드리면 카메라는 송화에 초점을 맞춰놓고 주변은 필터를 동원해서 초점을 일부러 나가게 합니다. 즉 아웃 포커스 시킵니다. 짧은 거리 내에 있는 공간은 보통 초점이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짧은 거리 내에 있는 이 공간에서 초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는 공간과 등장인물이 거리를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송화와 관객은 동시에 어리둥절해버립니다. 즉 근시가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정은님 씨처럼 눈 나쁜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송화가 넘어지고 유봉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대사를 들려줍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가 송화가 안 보인다는 것을 대리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촌스럽게 네. 화면에서 초점을 나가게 한다는 방법이 네. 아니라 네. 송화의 공간으로, 즉 현실의 공간을 순간적으로 송화의 마음의 풍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다시 현실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카메라 편집 없이 아주 간단한 카메라의 이동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제가 기립박수를 보내다시피 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장님이 된 송화가 유봉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득음하기 위하여 그 소리를 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 하얀 눈이 덮여있는 산에서 송화가 소리를 하죠. 이 장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닫힌 공간, 즉 실내 공간과 열린 공간, 야외 공간을 반복으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방 안에서 얘기하면 곧바로 실외가 보이고 다시 또 방 안으로 들어오고 네. 또 바깥으로 나가는데 실내의 어두움과 야외의 밝음, 실내의 폐쇄와 야외의 열림이 그렇죠. 감정적으로 오고 갑니다. 네. 정말 놀라운 장면은 이 장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장면은 눈 덮인 산을 바라보고 소리하는 송화의 뒷모습입니다. 카메라가 송화의 등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장면은 즉 어깨를 걸어 찍는 카메라 장면은 영화 관객들을 송화라는 인물을 통해서 눈 덮인 산을 바라보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송화는 장님입니다. 영화 관객이 송화와 동일화되는 것은 맞지만 송화를 통해서 산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술이 벌어집니다. 어깨 넘어 바라보는 시선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는 즉 등장인물이 창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로 눈 덮인 산을 통해서 송화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송화의 마스크, 송화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덮인 산이 바로 송화의 얼굴을 보는 거울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영화 문법에서 이것은 등장인물이 창문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임권택 감독은 앞에 있는 풍경을 송화의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풍경,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것을 임권택 감독은 그 풍경을 거꾸로 마인드스케이프, 즉 마음의 풍경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신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 영화의 풍경이 아름답고 아프게 느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예쁘게 찍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관객의 마음을, 등장인물의 심정을 영화의 시선이라는 장치로 채워 넣어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네. 정일성 촬영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쁘게 찍은 것이 아니라 아프게 찍은 것이니 이것을 아프게 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정일성 촬영 감독의 잘난 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송화와 동호가 약을 팔고 유봉이 술집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유봉이 술집에서 딱 밖을 내다보며 저놈의 자식 저게 북을 치는 것이요 하고 소리는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장면 물론 모두 시점 쇼트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시퀀스 모두가 다 누구의 시점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찍어놨습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전체 장면이 영화용어로 표현하면 쉿띠로 봉합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꿰매어 맞춘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장면 장면이 별개로 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누구의 시점도 아닌. 그렇다면 임권택 감독은 도대체 왜 그렇게 찍었을까요? 두 번째 퀴즈가 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네. 송화가 아이에 이끌려서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망원 렌즈로 찍어서 줌으로 근접까지 끌어당긴 다음 3배속으로 속도를 늘려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송화가 다가오는 순간 카메라가 30도 각도로 후진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후진 카메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모든 비밀이 바로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하고 한풀고 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수철의 그 싸구려 센티멘탈리즘 음악만 아니었더라면은 이 영화는 제 생각이 진짜 걸작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은 그저 눈물로 끝나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임권택 감독의 비밀이 숨겨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일 소리하고 한 푸른 장면에서 눈물만 흘리고 나왔다면 그야말로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임권택 감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그 마지막 순간 화면으로 무언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무언가 얘기하려는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것은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영화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너무 성급하게 일어났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엔드마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기억나지 않거나 이 장면이 분명히 잡히지 않으신다면 FM 영화실의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서편제를 한 번 더 보러 가십시오. 이 영화는 책임지고 두 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의심할 바 없이 금년도 최고 걸작일 뿐더러 아마도 몇 년간 이만한 영화를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화를 서편제를 9번씩이나 보신 정성희 씨라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무슨 송아의 눈을 멀게 하고 떠나고 다시 만나고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가 나타나려고 한 것은 주인공 소리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풍경, 자연 속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엮어지나의 그 문제가 영화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정성일 씨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의 움직임, 그 촬영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 있어서 그 촬영 감독의 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촬영과 그 촬영을 이끌게 한 그 감독의 역할과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 감독의 그 오랜 컨비는 예. 아주 충무로에서도 유명한데요. 네. 그러나 역시 지속 시간을 결정하고 그것을 배열하고 편집하고 위치를 정하고 그 속에 인물을 넣고 빼고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 여기서 소리의 근원을 소리가 나오는 곳을 화면 안에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결정하여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만든 것은 역시 감독의 솜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임권택 감독의 최고 역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서편제 정성희 씨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수철 씨의 테마 음악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죠. 정성희 씨 아무리 싸구려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하더라도요. 음악 끝까지 듣고 나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서편제의 테마입니다. 아름다운 곡이죠. 영화 서편제의 테마였습니다. 이 곡에 대한 정성희 씨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화의 주제인 우리의 판소리에 그 한과 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은요,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청곡을 보내달라는 엽서가 엄청 많은데 하나도 오늘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또 대전 중구 대흥 이동의 류찬구 씨, 지방에 있는 사람은 왜 티켓 등모에서 제외시킨 거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세상이니까요. 시사회 사라피나 티켓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세상인지 모르지만 FM 영화 음악의 세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변명 한마디 하고서는 마칠게요. 시간이 없지만 평일날 그 시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대신에 저희가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더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